한다던 그 말 뻥이었나요? 어떻게 이럴 수 있죠? 황당하네요. 죽도록 사랑한다던 나를 뺏겨쳤나요? 이유를 알고 싶어요. 정말 미워요. 찾지 않아요. 난 강한 여자예요. 순애보 소설 속의 여자 아니에요. 울지 않아요. 난 독한 여자예요. 배신한 그런 남자였어 못해요. 술래고래 고래고래 가는 길 돌아서지 말아요. 행복하세요. 사랑했어요. 인사는 사양 알아요. 술에 고래 고래 고래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요. 행복하세요. 사랑했어요. 인사는 사양 알아요. 잘 가세요. 사랑한다던 나를 뺏겨쳤나요? 이유를 묻고 싶어요. 정말 나빠요.